이 좋은 세상에 나를 남겨두고 홀로 떠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니. 못다한 사랑은 잠시 가슴에 묻어둬 머지않아 우린 다시 만날 테니까. 내일이 오면 그 고운 눈빛도 추억으로 남을 테지만 아무 걱정 마. 잠에서 깨면